내가 너라면 다 알아볼 텐데 널 위할 사람 찾아 않을 텐데 지난 오랜 시간 너의 그 곁을 지켜온 말하는 걸 내가 너였다면 참 행복할 텐데 한 사람을 더 가졌으니까 분한 바보도 눈치챌 그 사랑은 너만 왜 모르니 너는 바라만 바라면 된다 왜 좋은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밤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 나라면 더 참 아팠을 텐데 슬픈 역할은 내가 맡을게 웃는 모습만 보이며 사라져 내가 볼 수 있게 너는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왜 좋은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 Someday, someday.